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네 안 믿겠지만 못 믿겠지만 이 내 마음 어쩔 수 없네 어쩌라는 길만 마주쳐와도 온몸은 짜르르 불꽃이 일하네 그 깊은 눈 속에 한번 빠지면 왜 그런지 난 나를 찾을 수 없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내 마음 어쩔 수 없네 안 믿겠지만 못 믿겠지만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